담긴 모든 것들이 왜 난 울리는 건지 왜 이렇게 슬퍼지는지 한순간도 널 보낼 순 없어 너마저 떠난 이 자리에서 뒷모습 지켜보긴 너무 두려워 제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제 왜 저 멀리 달아나는지 한순간도 널 보낼 순 없어 너마저 떠난 이 자리에서 뒷모습 지켜보긴 제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면